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울라지미르 이사코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피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에 대피단은 조선혁명박물관, 청년운동사적관, 만경대 학생소년궁전,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